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방. 1번 문제입니다. 가방. 2번 문제입니다. 빨라요. 2번 문제입니다. 빨라요. 3번 문제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요. 3번 문제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요. 4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이게 말씀하신 끌개 맞아요? 1번, 아니, 내가 할게. 2번, 아니, 그건 끌개지. 3번, 그래, 빨리 갔다 와. 4번, 그래, 얼른 이리 줘. 4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이게 말씀하신 끌개 맞아요? 1번, 아니, 내가 할게. 2번, 아니, 그건 끌개지. 3번, 그래, 빨리 갔다 와. 4번, 그래, 얼른 이리 줘.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길입니다. 2번, 건물입니다. 3번, 계단입니다. 4번, 정류장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길입니다. 2번 건물입니다. 3번 계단입니다. 4번 정류장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터미널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터미널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11번 문제입니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12번 문제입니다.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12번 문제입니다.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1번 네, 여기에 조금 있어요. 2번 네, 조금 후에 오겠어요. 3번 네, 이따가 다시 걸게요. 4번 네,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13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1번 네, 여기에 조금 있어요. 2번 네, 조금 후에 오겠어요. 3번 네, 이따가 다시 걸게요. 4번 네,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14번 문제입니다. 내일 언제 만날까요? 1번 점심시간에 봅시다.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내일 시간이 어때요? 4번 비가 오면 가지 마세요. 14번 문제입니다. 내일 언제 만날까요? 1번 점심시간에 봅시다.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내일 시간이 어때요? 4번